잔을 받아라. 이 잔은 우정의 잔. 나 싫다고 가는 세상 붙잡아 맬 수 있나. 우리들의 좋은 날도 다시 올 수 없는 것. 마시자 황제처럼. 오늘은 우리들의 날. 사랑을 갖지 못해서 권세 명예 없다고 슬퍼하는 그대를 위하여. 친구여 잔을 받아라. 이 잔은 이별의 잔. 나 싫다고 가는 여자 붙잡아 맬 수 있나. 우리들의 젊은 날도 언젠가는 가는 곳. 마시자 황제처럼. 오늘은 우리들의 날. 권세명에 없다고 슬퍼하는 그대를 위하여. 친구여 잔을 받아라. 이 잔은 이별의 잔. 나 싫다고 가는 여자 붙잡아 맬 수 있나. 우리들의 젊은 날도 언젠가는 가는 곳. 마시자 황제처럼.